나 Oh. Yeah. 흙을 알렸네. 정말히 홀로하고도 안지나 누나 두루 생각 나가 생각이 기워서 수심이다 수심이지 나요 흉중에 분단부른 올까 더운 악수장 아